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종일 청년영예상, 김종일 선윤영예상이 모범적인 저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일꾼들, 청년동맹원들, 선윤단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이 10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달된 다음 17개의 저급청년동맹위원회와 27명의 청년동맹일꾼들,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종일 청년영예상이, 107명의 선윤단원들에게 김종일 선윤영예상이 수여되었습니다.